아, 제가 이거 이거 저 시스템을 잘못 만져가지고 예, 말이 안 나갔네요. 예, 벌써 두 주 2010년에 들어서 1월에 두 주의 첫 주 월요일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약속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약속이라는 주제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친구의 약속을 어기면 우정이 금이 갑니다. 자식과의 약속을 어기면 존경이 사라집니다. 기업과의 약속을 어기면 거래가 끊어집니다. 지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를 해가며 약속을 지킵니다. 하지만 꼭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속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필코 담배를 끊어야지. 일주일에 한 권은 꼭 책을 읽어야지. 오늘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들어가야지. 그렇습니다. 바로 내,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에, 그리고 그때그때 쉽게 스스로를 용서해 주기에 우리는 나 자신과 약속엔 별로 나 자신과의 약속엔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못 믿는다면 세상엔 나를 믿어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맨 먼저 지키십시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약속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먼저 알라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자신과의 약속, 이제 친구과의 뭐 그 회사와의 예? 이런 약속, 그 저 장사하시면서도 손님과의 약속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과 사랑은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삶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며 성숙해 가는 것은 바로 서로의 삶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에 누군가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알기에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 열애를 한번 테너 색소폰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육회 상쾌 통쾌로 들어보겠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 그게 한 네, 유쾌하게, 뭐 통쾌하게, 예? 유쾌, 상쾌, 통쾌하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홍보하고 이렇게 방송하는지도 모릅니다. 요번 주에도 또 책 하나 들고 왔습니다. 몰입 이렇게 하라. 이거는 아주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천재로 만들어주는 책이라고 해서 몰입 이렇게 하라. 사람의 지식 능력이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몰입에 성공하면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몰입이야말로 자신을 100% 탈바꿈시켜주는 마법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몰입형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부인 록펠러는 청년 시절 안전하소나 석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석유라는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몰입, 초능력, 목표 달성 능력입니다. 쉽지 않은 성공의 길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가 몰입 능력 개발인 셈이죠. 몰입력, 초점 능력, 목표 달성 능력은 기술이요, 습관입니다. 체계적으로 훈련하면 실천 가능한 능력입니다. 그 방법으로 저자는 세 가지 색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몰입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책도 세 색깔에 맞게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는 힘이 있다. 저자는 작심삼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빨간색만 보고 이를 기억해서 기록하라고 합니다. 몰입하는 습관을 갖기 위한 기초 단계죠. 이어 아이젠하워 장군 책 만들기, TV 보는 습관 줄이기, 집중 능력을 높이는 명상 호흡법 등이 기본이죠. 이 단계를 거친 몰입력 향상을 위한 10가지 법칙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즐거운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몰입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추천했는데 손욱 농심 회장님은 21세기도 벌써 10년이 지나 지식기반 경쟁에 파고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뇌혁명 시대, 창조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창조력은 몰입 없이는 키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몰입을 통한 창조를 꿈꾸지만 사흘도 못 가 몰입 아무나 하나 하며 쉽게 포기합니다. 몰입 전도사 김용욱은 외칩니다. 몰입 누구나 된다.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통하여 체득한 작심삼일을 뛰어넘는 뇌과학적 몰입의 지름길이 이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 보람 있는 일을 더 잘 하고 싶은 사람, 신바람 나게 살고 신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고 농심 손욱 회장님은 얘기합니다. 벽상그룹 김재우 회장님께서는 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몰입했던 사람들입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 인간은 몇십 배, 몇백 배 능력, 백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몰입의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몰입의 성공의 열쇠라 불리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고자 원해도 정작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몰입을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안내서라고 이렇게 벽산그룹 회장이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이렇듯이 몰입이 요즘에는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렇게 쭉 살아와 보니까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 먹고 실천에 옮겼을 때 세상이 바뀌죠. 그러면 또 장난감 병정을 테너 색스폰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난감 병정을 이 색소폰 연주는 제가 직접 하는 거죠. 테너 색소폰 연주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면 좋은 글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세상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부부가 어디 있으랴.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던 날들 흘러가고 고민하던 사랑의 고백과 열정 모두 식어가고 일상에 반복되는 습관에 의해 사랑을 말하면서 근사해 보이는 다른 부부들을 보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관습에 충실한 여자가 현모양처이고 돈 많이 벌어오는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라고 누가 정해놓았는지 서로 그 틀에 맞춰지지 않는 상대방을 못마땅해하고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귀찮고 번거롭고 어느새 마음도 몸도 늙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아 헤어지자 작정하고 아이들에게 누구하고 살 거냐고 물어보면 열 번 모두 엄마 아빠랑 같이 살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짓고 비싼 옷 입고 주렁주렁 보석 달고 나타나는 친구 비싼 차와 풍경 좋은 별장 갖고 명함 내미는 친구 까마득한 날 흘러가도 융자 받은 돈 갚기 바빠 내 집 마련 뭘 것 같고 한숨 푹푹 쉬며 에고 내 팔자야 노래를 불러도 어느 날 몸살 감기라도 호되게 앓다 보면 빗길에 달려가 약 사오는 사람은 그래도 지겨운 아내, 지겨운 남편인걸. 가난해도 좋으니 저 사람 옆에서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하루를 살고 헤어져도 저 사람의 배필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날들이 있었기에 시든 꽃 한 송이 굳은 케이크 한 조각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에 첫 아이 낳던 날 함께 흘리던 눈물이 있었기에 부모상 같이 치르고 무덤 속에서도 같이 눕자고 말하던 날들이 있었기에 헤어짐을 꿈꾸지 않아도 결국은 죽음에 의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날이 있을 것이기에 어느 햇살 좋은 날 드문드문 돋기 시작한 하얀 머리카락을 바라보다 다가가 살며시 말하고 싶은 것 같아 그래도 나밖에 없노라고 그래도 너밖에 없노라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렇죠. 열심히 사는 길밖에 더 좋은 길이 없죠. 자, 이런 의미에서 또 제 색소폰 연주를 한번 또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 글을 보면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 위에 기도하진 못하지만 그대를 사랑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그대를 사랑하고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안아요. 자, 음악 흐릅니다. 예, 사랑하는 그대에게. 그 여기서 이런 대목, 가사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랑이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나의 사랑 그대여 내 마음 아시나요? 가슴속을 파고드는 그리움이 눈물 되어 흘러도 내 모든 내 모습 그대에게 비춰줘도 그대를 사랑하오. 그렇죠. 사랑이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화가 날 때는 침묵을 지켜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후회거리보다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라. 화날 때 말을 많이 하면 대개 후회거리가 생기고 그때 잘 참으면 그것이 추억거리가 됩니다. 즉 화가 날 때에는 침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불길이 너무 강하면 고구마가 익지 않고 껍질만 탑니다.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때도 있고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엔 깊이가 없지만 고통에는 깊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즐거움은 그 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지지만 고통은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상처로 남기지만 그로 인해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몹시도 화가 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분노도 사그라져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모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감정이 격할 때에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치밀어 오르는 화는 일단 참으십시오. 또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뭔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실수하거나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길이 너무 강하면 정작 익어야 할 고구마가 익지 않고 그 고구마마저 태워버려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화는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밝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건강과 장수를 인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교훈처럼 화가 날 때 우리의 생각과 말을 성능 좋은 브레이크처럼 콱 밟으십시오. 그리고 서서히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면 무리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대목에서 그 사랑의 슬픔이라는 노래를 하나 테너 색스폰으로 연주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랑의 슬픔 테너 색스폰 연주였습니다. 요즘 많이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그 리더십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리더십은 인성교육에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인성교육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시대의 최고 리더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풍기는 카리스마가 리더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지시와 명령으로 생각하게 되는 지도력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담고 싶은 자녀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감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양보하는 배려심,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고자 하는 동질감 회복 등이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 먹기에 달렸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뭐 세상이 별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큰 욕심 안 부리고 자기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생각을 할 때 뭐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노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무와 새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부르고 아무튼 본인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게 좀 노래도 굉장히 슬프고 그렇습니다. 나무와 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색스폰 연주입니다. 알토 색스폰. 예, 나무아세 잘 들으셨습니까? 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이 무척 긴 것으로 생각했었죠. 늙은 뒤에는 살아온 젊은 날이 얼마나 짧았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젊음은 두 번 다시 오지 아니하며 세월은 그대를 기다려주지 아니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자고 이래로 모든 재물을 지니고 저승까지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삼계에 윤회하는 고통, 바다의 대조인은 보잘것없이 없는 이 몸뚱이, 다만 먹고 입는 세상사에 항상 분주하여 구원을 찾지 않네. 그대여 일체의 세간사 모든 애착을 놓으라. 세상일 즐거워 한가롭더니 고운 얼굴 남물래 주름 잡혔네. 서산의 해지기를 기다리느냐, 인생이 꿈같음을 깨닫느냐. 하룻밤 꿈 하나로 어찌 하늘에 이르리오. 몸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지 않아 허물어지고 정신이 떠나 모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잠깐 머무는 것 무엇을 탐하랴.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요 다시는 오지 않으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 몸이 늙고 병들어 떠나기 전에 오늘을 보람있게 살자. 사람은 줄곧 남의 잘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무척 총명하지만 자기 비판에 있어서는 어둡기 마련인 것. 남의 잘못은 꾸짖고 자기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죄인은 현세에서 고통받고 내세에서도 고통받나니 죄를 멀리하라. 죄가 없으면 벌도 없으며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되는 것, 느끼기에 따라 길고 짧은 차이가 있나니 즐거운 시간은 천년도 짧을 것이며 괴로운 시간은 하루도 천년 같은 것. 그러므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것.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 하리요. 벌써 그 끝날 시간이 다 되는 데 가네요. 이렇게 짧은 것들 보면 저도 행복해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현당시의 사람이 깊으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my 예. Tears Heaven, Tears in Heaven까지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Tears in Heaven 이 노래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자식에 대한 그런 그 그리움, 사랑 이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엘리 크립튼의 키타의 그 아주 키타로는 세계에서 내놓을 신의 그 소리를 낸다는 엘리 크립튼의 Tears in Heaven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었는데 예,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도 이 시간을 위해서 적지 않은 노력을 하거든요. 그만큼 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만 이렇게 있길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 나름대로 많습니다. 아무튼 행복하시고요. 늘 사랑, 행복 모두를 만들고 가꾸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건강도 하세요가 아니고 앞으로는 건강도 가꾸십시오. 이렇게 하고 오늘은 그만 인사 올립니다. 노래 들려주는 시장 소병얘기였습니다. 나 라디오 들어보아 노래 들려와 나 마음이 따뜻해져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들려줘 매일매일 들을래 마음으로 들을래 노래 들려주는 시장 노래 들려주는